북녘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새벽을 깨우시는 남한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입니다. 때때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비용 지불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무료로 나눠줬던 비닐봉지에 5펜스, 우리 돈으로 74원의 가격을 붙이자 6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무려 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과를 거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삶이 조금 불편하거나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편한 것, 안락한 것만이 인생에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약간의 불편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4장 통합 찬송가 482장에 수록된 찬송이었습니다.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함께 하셨네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혹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단 혹은 타 종교라고 해서 참 배척하고 또 요즘 테러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슬람 뭐 우리가 딱 연상하는 게 테러, 뭐 인권 유린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 외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그 메카를 향해서 뭐 정오에 뭐 3시에 막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만큼은 이 사람들의 그 철저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만큼 바쁜 시간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조그만한 용기로 삶의 작은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는 시련이 올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처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정한 시간 내에 기도하려 하면은 여러 가지 갑자기 일이 치고 들어오거나 뭐 업무의 마감 시간이 압박을 해온다거나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시 5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파 1566kHz 이 주파수 북녘땅에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더 많이 띄워드리고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송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중국에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국제우편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고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버리고 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버리고 갈 수 없는 역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동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고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예,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저 나라 저 땅덩어리를 다른 누구한테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어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이어서 박근진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AM 1566 1566kHz로 전해드리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파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탈북민 분들께 저희가 요새 뭐 누적해서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청취층이 또 남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80% 정도는 남성분들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또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북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일치하는지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오신 분들의 70%가 함경도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해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뭐 그렇죠. 이 북한 내지 쪽에 있으신 분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기가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북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외부 소식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 남한 방송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진실만을 그리고 복음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다음 개편 때도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외부 소식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련된 나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나라는 존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권세 있게 산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그 삶은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고 있는 극동방송, 오직 복음만을 1년 365일 북녘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진실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에 넓은 관용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귀한 찬송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존경 시민 사랑합니다. 레위 아카데미의 음성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어서 다윗 찬양대의 내 주의 보혈은, 골든메이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한 찬송 세 곡 연달아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 사이에 풍성히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이사야 4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지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원없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얘기하지 못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받은 주님 일꾼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우리를 영원없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절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그 홍해 가운데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택하사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웃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며 절망에 처한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으니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 그곳으로부터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때 치료의 빛을 발할 때 절망과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장차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 복음 두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상처입은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6181-9191, 6181국의 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전용대의 음성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